함께 가고 있는 길이야. 봄의 끝보다 훨씬 빠르게 할 말이 있는 걸 말하지 않으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것 같아. Yeah, 아마도 살 것 같아. 너랑 숨 쉬면 정신 못 차리겠어. 눈이 감기고 I just want you to know I'm the real one. That you're looking for. 걱정은 불안함만에 가도 건너편에다 놔두고 이제부터 우리 사진 주워 담아 네 손 아귀 안에 아기자기 걸어둘 거야. 어디든지 보이게 해줘. 너 없인 안 된다 해줘. 너 없인 안 된다. 난 너여야 한다. 너뿐이라는 걸. Let's get it on, let's get it on. Why don't you be my girl? Let's get it on, let's get it on. Cause you are the only one for me. 아직도 내게 가고 있는 길이야. 여름밤 공기보다 그리워했던 널 붙잡지 못하면 평생을 후회하며 살 것 같아. Yeah yeah.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yeah yeah yeah. Girl I swear this ain't no booty call. Nah nah nah. 그냥 생각나서 하는 것도 아니야. 드디어 정신 차렸어. 너 없이 난 된다는 걸. Now I know, now I know. 다시 시작해볼 생각 있으면 좀처럼 만날 생각이 있으면 let me know. Let's give it a go. 너 없인 안 된다. 난 너여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결국 너야. 후회하기 싫다. 너를 사랑한다. Cause you are the only one for me. 야, 야, 나의 여름 너로 보게 하겠니. 해를 몇 번을 넘겨도 you and me, you and me. 너를 사랑해 사랑해도 말하고 말해도 오직 너여야만 I can live. 우린 뜨겁게 잡은 손 꽉 잡아서 여름밤을 live. 꽉 안아도 뜨거운 뜨거운 우린 고름고름 we. 이대로 우리 둘이 너 없인 안 된다. 난 너여야 한다. 뿐이라는 걸.